지난 11월 12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또다시 촛불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와 무능한 정부에 대항했습니다.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 1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모였음에도 거리에 쓰레기 한 톨 남지 않은 집회,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 사태 없이 오히려 동원된 경찰들을 응원하는 선진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준 자랑스러운 집회, 11월 12일에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집회에 참여한 일부 여성들은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안고 집에 돌아와야 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대규모의 인파가 모이다 보니 몇몇 젊은 여성들이 집회에 참여한 남성들의 성추행 대상이 되었고, 불쾌한 신체 접촉 뒤에도 가해자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자해를 피했다고 하는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집회 이후 본인들이 촛불 집회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당당히 밝힌 가해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추행을 당했다 말한 여성들에게는 오히려 집회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의 목소리만 이어졌죠.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집회에서조차도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폭력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성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당당한 사회, 여성이 강한 사회. 오늘 나누는 토론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기 넘치는 고딩들의 생생한 이야기, 여기는 비비드캐스트입니다. 전주고등학교 청소년 시사토론 팟캐스트 방송 비비드캐스트. 안녕하세요. 방송의 진행을 맡은 비비드 에너지 장기훈입니다. 어느덧 저희 팟캐스트가 5화째에 접어들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방송은 올해 녹음하는 마지막 팟캐스트이기도 합니다. 7월 20일 첫 녹음을 한 지 약 5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히 방송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쁜 시간 쪼개가며 성실히 녹음과 토론에 참여해주셨던 동아리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기장인 장규민 군도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죠. 우리 부원들이 야자 시간이나 뭐 자율시간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쪼개서 녹음을 참여해주셨고, 또한 그 주제도 만만치 않은 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책을 읽고 또한 토론도 열심히 해주셔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수고해준 그 모든 동아리원들 위해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성 인권과 페미니즘 그리고 낙태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방송 순서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이번 5화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게스트 세 분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진 뒤 지난 한 달간 가장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을 정리해 소개해드리는 짤막 뉴스 진행되고요. 2부부터는 독서 시사토론 코너 독서톡 시사톡에서 게스트 세 분과 열띤 토론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분들을 소개합니다. 한 분씩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았듯이 BBD 부기장 장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고 2학년에 있는 이동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주고 2학년 상큼이 정동균입니다. 아, 상큼! 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동균 군과 이동민 군은 방송이 녹음이 처음이실 텐데 어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다들?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떨리네요. 네, 혹시 뭐 기존에 다른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셨다든가 아니면 어떤 공개적인 방송에 참여하셨다든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오늘 처음입니다. 동인구. 저도 처음입니다. 네, 뭐 처음이시라 조금 떨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게 편한 마음 가지시고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방송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BBD에서 이렇게 녹음에 참여하시는 것은 장기민 군은 여러 번 참여해주시기도 했고 또 그렇죠? 부기장이시니까 네, 이런 경험이 많으신데 동균 군과 동민 군은 야 5개월 동안 이렇게 방송 그 동아리 진행을 하면서 네. 이번이 처음으로 참여하는 활동이기도 하세요. 네. 혹시 어떤 뭐 BBD 앞으로 활동에 대한 어떤 각오나 아니면 앞으로 BBD 활동에 바라는 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시면 한 마디씩만 내주시면 네. 저는 중학교 때 라디오를 되게 오래 들었어요. 아, 어떤 네. 라디오를? 그때 MBC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짜 오래 들었었는데 그때 유나가 방송 진행했었나요? 네. 유나 하다가 네네. 허경환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쁘기도 하고 그만듣게 됐는데 그때 성우에 대해서 막연한 동경 같은 걸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약간 꿈 같게 가지게 됐었는데 제가 팟캐스트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같이 동아리 하자고 했을 때 흔쾌히 네, 수락했고, 앞으로 또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동균군은 상당히 목소리가 좋으셔서 이런 성우 같은 직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동민군은 어떠신가요? 저도 사회 문제나 이런 토론 같은 걸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게스트 공식 질문입니다. 앞으로 나는 뭣뭣하는 뭣뭣이 되겠다, 혹은 나는 앞으로 뭣뭣을 하고 싶다, 이렇게 각자 꿈이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성우에 대해서 막연하게 꿈을 가지긴 했는데, 사실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사실 라디오 작가가 꿈이에요. 아, 라디오 네, 작가. 졸업하고 방송국 시험을 보고 싶고, 그래서 이번 팟캐스트에서 내가 직접 원고도 써보고, 네, 열심히 노력해서 장래희망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개인적으로 어디 방송사를 네, 딱히 지향하신다든가. MBC 많이 들어서, 아, MBC, MBC. 네네. MBC에도 꽤 상당히 괜찮은 라디오 방송들이 참 많았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타블로의 꿈꾸는 아. 라디오? 네, 그거 굉장히 저도 좋게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어떤 막 힙합 뮤지션들이 막 네, 나와서, 네. 저도 공연 같은 건꼭 챙겨봤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네네네. 찾아보고. 상당히 괜찮았었는데, 아, 네네. 그런 라디오 방송을 이제 꿈꾸신다 하니까, 네. 저도 예전에 라디오 이렇게 많이 즐겨 듣긴 했는데, 저는 아. SBS에서 방송하는 걸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장기하 씨가 그런 아, 진행하시는. 장대라. 저 네네네네. 한창 들을 때 별밤 아. 라이벌이 네, 장대라여가지고. 그때 같은 10시 네네네. 시간대니. 좀 그래서, 아, 유나도 좋지만, 네, 그런 라디오 방송 많이 듣곤 했는데, 아, 동경군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라디오에서 성공하는 모습 꼭 네네.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동민군은 앞으로의 어떤 비전이나 꿈 네, 있다면? 저는 앞으로 계속 책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책이요? 네. 어떤 책을 주로? 저는 경제 관련인이 되고 싶어서 경제에 관련해서 계속 책을 읽고 싶습니다. 아, 또 동민군이 저희 학교 경제 동아리 아, 이장이시기도 네. 하시죠. 제가 속해 있기도 하죠. 네, 저도 속해 있고. 물론 저도 속해 있지만. 네, 이장군도 속해 계신데.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네. 상당히 경제 쪽에 지식이 꽤 해박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경제인이 되시겠다, 뭐 이런 좀 구체적인 좀 비전이 있으신지. 좋은 펀드매니저가 돼서 아, 사람들의 재산을 잘 펀드매니저. 관리해주고 싶습니다. 아, 펀드매니저가 어떤 일을. 그러니까 재산이나 그런 걸 투자나 운영 같은 걸 도와주는 그런 직업입니다. 네, 돈을 상당히 많이 다루는 그런 직업인데, 앞으로 동민군도 그런 경제 쪽에서 훌륭한, 네, 사람이 되기를 이렇게 고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게스트 분들과의 대화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토론에서도 지금처럼 뜨거운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인권과 관련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정리해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의 짤막 뉴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 서초동의 한 노래방 건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34세 남성 김모 씨가 20대 여성 하모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도 알려진 이 사건은 피의자 김모 씨가 여성만을 노린 계획 범죄로 드러나서 많은 여성들이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당시 피의자는 범행을 위해 화장실에 1시간 30분 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화장실에 들어온 다른 남성들은 일부러 해치지 않고 내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 이후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 하모 씨를 추모하고 여성 혐오에 대항하는 시위와 캠페인을 이어나갔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최근 인공 임신 중절 수술, 이른바 낙태 시술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를 두고 여론의 논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자율징계하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비도덕적 진료 행위 8가지 유형을 규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는데요. 이중 무단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분류하고 이를 어긴 의사의 면허정지 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혀 국내 많은 의료진들과 여성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낙태수술 처벌 강화에 반대하는 여성들은 여성의 자궁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는 입장을 펼치며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1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문가 평가제 시범 사업 내 비도덕적 진료 행위의 범주에서 불법 낙태가 빠졌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낙태 시술에 대한 국내 여론의 찬반 논쟁은 아직까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짤막 뉴스였습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다가왔어 확인해봐 check me out 좀더 다가왔어 확인해봐 check me out What a man what a man what a man 맞아 너는 good man 그래 맞아 너는 good man 생생한 라이브 비비드 캐스트입니다. 매달 선정도서를 읽고 그달의 이슈에 대해 심층적으로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죠. 독서톡, 시사톡. 오늘의 선정도서는 게르드 브란튼베르그의 이갈리아의 딸들입니다. 저자인 게르드 브란튼베르그는 노르웨이 출신으로 1970년대 초부터 여성해방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오슬로 여성의 집 등에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그가 1977년에 집필한 소설로서 유럽에서 거의 최초로 페미니즘과 비슷한 개념을 생성한 책이라고도 하네요. 일부 누리꾼은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완전히 뒤바꾸고 동성애 논란 등 여러 내용을 담고 있는 유토피아적 소설이라고도 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앞서 이 책에 대한 여러분들의 간략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동균군은 이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아주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페미니즘과 여성인권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성인 저로서는 여성들이 느끼는 차별감이나 모멸감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차별받고 여성이 우월하게 묘사되며 남성 해방운동이 전개되잖아요. 네네. 성별이 우리 사회와는 완전히 뒤바뀐 상태라 간접적으로 체험도 할 수 있었고 읽으면서 좀 묘했고 기분이 이상하기도 했어요. 네, 동민님. 네, 저도 여성의 불평등에 대해서 좀 부당하다 생각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책에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이 바뀌었다는 점에서 매우 신박했고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갈 동성애에 대해서도 다루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에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물론 작가의 표현력이 대단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여성이 이렇게 차별받았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놀랐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 자신의 경험을 완전 전반대로 쓰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딱 읽을 때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져 부조리한 이갈리아 사회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이 안에 주인공 페트로니우스가 성장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1부에서 페트로니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매놈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모습이 그려졌다면 2부에서는 부조리한 이갈리아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투쟁하는 페트로니우스와 매놈 해방 단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오늘의 토론 역시 1부 내용에 대한 토론을 먼저 나누며 현대사회 여성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지 짚어보고 2부 내용으로 넘어가 여성들의 인권 신장 움직임과 페미니즘 그리고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을 처음 접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갈리아 사회의 모습에 대해 적지 않은 충격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는 물론이고요. 남성이 치마를 입고 화장을 하며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불필요한 성기보호계 폐호를 비싼 돈을 들여 구매하고 착용하는 장면도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동시에 이 책은 움과 매놈이라는 사회적 성을 등장시켜 남성을 사회적 약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인 매놈은 움에 의해 성적인 조롱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중 페트로니우스는 생면부지의 여성 3명에게 강간을 당하는 등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역시 이 사회에서는 빈번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때때로 책을 읽는 남성 독자로 하여금 만약 내가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이라는 의문을 품도록 하는데 다들 이 책을 읽으시며 그러한 장면들 하나씩은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장면들을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장면의 주인공이 메눔이 아닌 현대사회의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해자가 우미 아닌 남성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제 현 사회의 여성들이 받고 있는 차별과 관련지어 본인들이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메눔의 차별이 드러나는 장면을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먼저 규민군, 어떤 장면에서 메눔의 차별을 느끼셨나요? 그 글의 처음에서 그 주인공의 엄마가 그 주인공에게 그 물론 원칙 속 그 메눔들은 잠수부위를 할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모두 할 수 있지만 남자가 할 수 있는 직업과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눈 게 차별적으로 생각하는데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균군은 어떤 네, 그럼 동민군은 어떤 장면에서 메눔의 차별을 느끼셨나요? 세 명의 여성이 페트로니우스를 강간한 장면에서 심한 차별을 느꼈습니다. 네네. 같은 인간이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이와 같은 부당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균군은 어떤 장면에서? 네, 저도 동민군과 마찬가지로 페트로니우스가 여성 3명에게 강간당하는 장면에서 충격을 느꼈는데요. 네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동민군은 이제 성차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느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 면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흔히 생각하기에 성폭력이라 함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죠. 그 반대로 3명의 여성이 남성 한 명을 강간했다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기도 한데, 이 사회에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갈리아에서는. 그죠. 내가 아까 나왔듯이, 아까 여기 보면. 네네, 제가 말씀하신. 진짜 이게 내가 당하는 일이면 어떨까 생각하면서 많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상적인 장면을 하나씩 말해주셨으니, 저 역시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바로 아이의 임신을 그만둘 수 없냐라고 말한 크리스토퍼를 루즈가 두둔하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작중 메눔과 사이에는 낙태를 둘러싼 갈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움들은 태아의 생명권 존중, 출생률 감소 등을 우려하며 심지어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하는 경우에도 출산을 강요합니다. 한편 메눔들은 출산 전후의 과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모두 책임져야 하고 심지어 피임의 실패에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해도 모든 손해배상과 아이에 대한 책임을 메눔이 맡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메눔들은 낙태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원하지만 이갈리아의 사회에서 낙태는 금기시되며 심지어 책 초반부에 등장하는 몇몇 메눔 의원들은 낙태는 국가에서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움을 포함한 일부 메눔들 역시 낙태 문제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역시 낙태, 다시 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에 포함시켜 낙태 시술을 하는 병원 측에는 과도한 처벌을 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낙태를 금기하게 되면서 태아의 생명권과 출생률 감소로 낙태 금지를 주장하는 국가 측과 자궁의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여성들 간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낙태죄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태죄 처벌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민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낙태를 결정한 데는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가정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생각합니다. 만약 무조건 낙태를 금지시킨다면 원치 않은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태를 무조건적으로 허용을 한다면 생명 존중의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낙태를 무조건 금지시킨다면 이 아이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가정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조건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요. 일단 제 종교적인 가치관을 이게 포함돼서 말씀드릴 건데. 네. 일단 아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태아도 일단 하나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태아를 죽인 것은 엄연한 살인이죠. 그러나 만약 성폭행과 같은 강제적으로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그러나 특수 상황에서는 예외를 두어야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물론 낙태죄는 하나의 생명을 파괴하는 엄연한 살인이고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폭행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나 산모나 태아가 건강상 이유로 둘다 생명이 위험해질 경우 등에는 국가에서 융통성 있게 낙태를 어느 정도는 허용해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분 모두 낙태 그런 어떤 조건적인 허용을 주장을 하시는데, 최근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조건적인 낙태 시술 역시 이런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수용을 하면서 법안을 더욱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책의 1부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고 책의 2부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부터는 옴들의 차별 대우에 분노한 매놈들의 해방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매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해방운동을 진행했는지 장규민 군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매놈들은 어떠한 비밀 단체를 만듭니다. 그 비밀 단체에서 이러한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데, 예를 들면 거리를 행진하는 시위라든가, 그리고 그들이 차고 있는 패드를 불태우다든지, 그리고 어떤 정당을 만들어서 그 정당에서 그 진출하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매놈 해방 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갈리아에서의 매놈 해방 운동과 마찬가지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잦아진 이유는 바로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는 여성 혐오 때문인데요. 지난 5월 17일 발생했던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 역시 여성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여성에게 무차별적인 폭력이 가해졌고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던 사건입니다. 이후 여성들은 사건이 발생했던 강남역과 서초동 일대에서 추모 집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여성에게 향하고 있는 근거 없는 차별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 생각하며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어떤 이러한 이론들을 페미니즘이라고 칭하죠. 이갈리아 사회의 매놈 해방 운동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이러한 여권 신장의 움직임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하고 주목해야 할 일임에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간혹 우리 사회에는 페미니즘과 여성 우월주의를 오인하고 반사회적인 행보를 이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메갈리아가 있습니다. 메갈리아는 2015년 일부 극우 단체들에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 혐오에 대응함을 명목으로 우리나라에 개설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페미니즘을 지향하고 있다 주장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죠. 메갈리아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씩 말해봅시다. 메갈리아는 여성 인권 신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미러링을 하는데요. 그 네네. 미러링이란 그들이 당했던 남성 권위주의 사회를 여성 권위주의 사회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이 되어 사회의 악순환을 방불하듯이 여성 인권주의 또한 또 다른 피해자를 낳게 된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메갈리아를 하는 누리꾼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분들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메갈리아는 여성 인권을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무조건적인 남성 혐오를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고, 물론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겠지만, 남성 혐오는 여성 인권 향상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불평등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메갈리아처럼 여성을 우월시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남성과 여성 사이의 대립은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의 다름은 인정하고 여성과 남성이라고 구별 짓는 대신 같은 인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자료를 찾아봤는데, 미러링이라는 단어 역시 그 메갈리아 측에서 어떤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언어나 그런 목소리 등을 순화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미러링이라는 단어를 본인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점으로 봐서 메갈리아가 순수한 그런 여성 인권을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메갈리아가 조금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을 하며 좀더 개선해 나가고 진정 페미니즘을 본인들이 지향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향후 페미니즘 운동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메갈리아의 극단적인 미러링 외에 다른 효과적인 여성 인권 신장 운동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분씩 의견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위에서 말했듯이 어떤 성별을 우월하다고 하는 것보단 남성이나 여성이기 전에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부족한 적을 채워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성 인권 심장이 그 아까 동민군이랑 마찬가지로 이퀄리즘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퀄리즘이랑 그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보자는 주의인데 네네. 그렇게 해야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약간 다른데요. 결국 성차별이라는 것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이 낮았고 남성 우월주의가 지속되었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 사회적으로 박혀있는 성차별적인 통념을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강하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여자가 조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 남자답게라든지 여자답게 같이 일상에서 쉽게 사용되는 표현들과 잘못된 성 역할의 문제점을 먼저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고 여성 인권 향상은 그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균군의 말대로 그러한 어떤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박혀있는 통념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개인은 또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성 권위주의보다는 이퀄리즘, 성평등주의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니, 물론 이제까지 억압당한 여성들은 물론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자 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선 그 아까 동경군처럼 사회적으로 구성된 개인적인 틀을 부셔라고 사회적으로는 또 여성을 우대하면서도 이게 일단 우선시 되면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근데 김인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그 방금 성평등주의와 이거를 그 동일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성과 남성의 그런 권리를 동등하게 맞춰야 된다 그런 입장이시잖아요. 그 뭐든지 동등해야 한다라기보다는 네. 그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방적으로 차별을 받는 그런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 중에서 성평등을 말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퀄리즘. 네. 네, 너무 막 단순하게 그 남성과 여성은 성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평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신 거라면 그 여성과 남성이 애초부터 성이 다른데 그러한 그 서로 다른 성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점 같은 거를 그냥 묵인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퀄리즘이 계속 진행돼 보면 그냥 아예 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동경군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통념이 바뀌는 게 중요한데요. 이 개인의 통념이 바뀌려면 사회적으로 노력이 필요한데 아직은 여성 인권 운동의 규모도 작고 그 영향도 미미해서 여러 여성 인권 단체들이 많이 조직되고 메갈리아 같은 게 아닌 진정한 성평등을 주장하는 그런 단체들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그런 운동 단체 외에도 다른 성평등 네. 운동 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물론입니다. 네, 남성 단체도 되겠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동인군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앞에서 말했듯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게 보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운동을 돕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찬 답변 고맙습니다. 네, 방금 청취자 한 분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전화 연결을 해서 지금 그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혹시 자기소개 가능한가요? 네, 저는 전주구 대표이나 안상진이라고 합니다. 아, 안상진군. 네, 얼마 전에도 동아리에서 녹음하셨었는데 아, 이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꼭 있으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연결을 했는데 네.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서 개인은 또 사회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일단 개인적 차원으로는 네네. 저희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물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지만은 네. 일단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잘 알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 정부적 그렇군요.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네네네. 개인 스스로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뭐 사회적으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도 일단 지금 현재 여성 가족부나 뭐 다른 기타 부서들이 있지만 네네네. 그 여성의 인권 향상 막 순수한 목적으로 그런 향상을 시키는 그런 정책은 별로 보이지 않았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적으로도 정부 차원에서 여성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남녀가 같이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여자한테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정식적으로 극복해주는 방안을 생각하고 또 네. 기업 등에서도 약간 좀 여성을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네, 전화 참여 감사합니다. 네. 자, 세분 오늘 방송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동민군과 동경군은 오늘 비비디 캐스트 녹음이 처음이셨는데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처음부터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네네. 실수가 있음에도 이제, 기장분, 부기장분이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방송했던 것 같습니다. 동민군은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예, 처음 참여해서 매우 떨렸는데, 막상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재미있고 친구들과 같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긴 녹음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오늘 같은 즐거운 분위기에서 토론 나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년의 마지막 녹음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이 11월 16일 바로 201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데요. 전주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들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치르고 수능 대박을 이루길 기원하며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고등학교 청소년 시사토론 팟캐스트 방송 비비드캐스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생기 넘치는 고딩들의 생생한 이야기 시작 진행해 동규빗 네, 장기훈이었고요. 지금까지 비비드캐스트였습니다. 같이 올라가자 하루 위로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 너의 몸에 그린 것만 같은 미소 오늘 일상처럼 네 마음을 see through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 okay. yeah. Girl 뭐가 중요하지 baby 바로 말해줄게 나 지금 5천만 원짜리 시계 찾지만 아름다운 훨씬 낫겠지 babe 네가 원한다면은 잘게 허세 따위는 안 통하니까 너 정말 신기한 여자 나를 노력하게 만드니까 baby 우리 둘의 밤을 상상해 circle all night 한 몸에 tattoo 보여줘 if it's alright 너 말해줘 네 마음 바래지고 baby 같이 올라가자 하루 위로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 너의 몸에 그린 것만 같은 미소 이상처럼 네 마음을 see through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 어떻게 내 맘에 네가 들어오려 해 쉽게 빠질까봐 위험해 보여 조심하려 할 때 움직여지지 않아 날 보는 내 시선이 내 몸을 감아 하나로 할게 너와 나 이제부터 아무도 풀지 못해 뻔하지 않게 우연 같지만 나 baby 서로에게 녹아들어 우리 기분은 저 하늘 구름 위 네 몸에 tattoo 보여줘 이미 내 맘은 준비돼 있어 I need a cha-cha boy 말할게 내 마음 바로 지금 그래 같이 올라가자 하늘 위로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 이제부터 널 부르게 해줘 마구 All I wanna do is kick it with you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 뒤에 너와 함께가 생략돼 있지. 요즘 인기 많은 교포바들과는 달라 김치 향기가 흠뻑 있지. 덕분에 난 뭐라 호랑해. 뒤딸린 옷은 방에 쌓여가고 비싸 밤에 입어 편하게. 이젠 너는 나 나는 너로 구분 짓고 올라오는 뚜 라고 말해 편하게. 너의 옆자리를 상상할 거고 그곳에는 내가 있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대장 담아건대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될 거야. 그 말은 전이 뭐 다른지 내가 지 전혀